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를 남조선 각기가 칭송하고 있습니다. 제야 인사 한경훈, 서백수 해의 한 회원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당활동을 시작하신 초시기부터 조선노동당을 철두철미 김일성 주석님의 당으로 주치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 오셨다고 하면서 조선노동당의 불패의 위력은 바로 김종일 장군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용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찬했습니다. 남조선의 여러 출판물들은 김종일 국방위원장을 조선노동당의 영원한 수반으로 모신 것은 그에 대한 이북민들의 담없는 훈모의 분출이라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김종은 최고 용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북의 일신단결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